많이 닮았지. 슬픈 얼굴도 뒷모습까지도 한 사람 뒤에서 또 그 뒤에서 사랑하는 너와 나 해지는 길이 서성이게 돼 보지 않은 사람을 위해 불을 밝히고 난 그 사람은 난 그런 너를 바라보고 또 기다리며 아파도 멈출 수가 없어 너를 닮아버린 내 사랑 때론 가여워 때론 화가 나서 미쳐도 안 올 사람을 안 될 사랑인 걸 알면서도 난 끝내 널 들고 돌아설 수가 사랑하는